제53차 전국 청소년 체육학교 체육경기 대회가 10일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폐막됐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, 선수들, 고원군 안의 학생 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.